world is gone. 이제 널 잊을래. 날 이제 잊어버려. 나를 지워 지워버려. 날 이제 잊어버려. 나를 지워 지워버려. 너를 사랑한 게 너무나도 후회가 돼. 바보같이 하루 종일 Made a sound.